날 다 치우건만 똑딱선 서울 간님 똑딱선 서울 간님 기다리는 용산 강천여 못 믿을 세월 속에 안타까운 청춘만 가네 길이 멀어 고도시나 보기 싫어 아니오시나 아 푸른 물결 너는 알지 말을 해 밤이슬 맞아가며 우리 남군 얼굴 그리네 아니